있다고 이따위로 놀래? 정신 안 차려? 전체 차렷! 분위기 험악해졌다고 긴장하고 있는데 심상사가 다시 외쳤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병사는 3보 앞으로. 일순 중대에 긴장감이 돌다가 막상 음대 나온 신병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말년 고참들 8명이 즉각 세발 앞으로 나섰다. 좋아. 나지막한 소리로 상사는 말했다. 지금 즉시 사단 연병장으로 가서 피아노를 옮기도록.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하이텔러 김한수 씨가 올려주신 글이었는데요. 어떠세요? 새해, 올 한 해는 이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일만 생겼으면 좋겠죠? FM 영화음악, 새해 첫 시네마 뮤즈 시간. 자, 문을 엽니다. 우리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워싱턴 스퀘어 빌리지 스톰퍼스의 연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강세환 씨, 전밤이면 항상 MBC FM 59.1MHz를 들으며 컴과 컴퓨터와 한 잔의 커피를 즐긴답니다. 세상에, 59.1MHz였어요. 어떻게 제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하튼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군에 간 제1이, 종찬이, 해수, 용복이, 배중이, 종근이, 형창이 등등과 나의 친구이자 연인인 최정옥 양, 그리고 밤하늘의 별, 달을 함께 보며 느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첫 곡 잘 들으셨죠? 그리고 신정원 씨, 신정원 선배님이 1월 4일에 제대하는 같은 학번, 8호 학번 김장석 선배의 제대를 축하한다는 사연을 띄워주셨네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대하고 나셔서 어떤 생활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혹시 군에서 우정의 무대만 기다리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Ghostbusters! And there's something weird, and it don't look good.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I ain't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Can you call? Ghostbusters! An invisible man sleeping in your bed. Oh,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I ain't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하이틀의 김병욱 학생, 작년에 신청하셨죠?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중에서 고스트버스터즈였습니다. 84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었습니다. 84년에 앨범 차트에 오른 영화는 5편의 영화였는데요. 그 중에서 3편은 이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Footloose, Purple Rain, 그리고 Breaking. 이제 나머지 2편이 남았는데요. 이 두 편의 영화는 둘 다 코미디 영화입니다. 하나는 레이 파커 주니어의 주제가로 잘 알려진 앨범 차트 6위의 Ghostbusters고요. 또 하나는 스티비 원더의 노래로 히트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탄 앨범 차트 4위의 Woman in Red입니다. Ghostbusters는 참 아이디어가 참신했죠. 현대 뉴욕에 나타난 유령을 잡는다. 약간 황당무계하기도 했지만 이 레이 파커 주니어의 주제가가 특히 대단히 인기였었어요. 지금 저는 고스트바스터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밤이라서 그런지 그 찐빵 귀신이 생각이 나네요. 뉴욕 시내에 나타난 찐빵 귀신. 그 귀신 끝내 터지고 말지요. 트윈스와 유치원에 간 사나이를 연출한 이반 레이트먼이 역시 감독을 맡았고요. 댄 에크로이드가 시나리오까지 직접 쓰고 출연을 했습니다. 댄 에크로이드와는 또 다른 코미디의 맛을 전해주는 배우죠. 빌 머레이 그리고 시거니 위버도 출연했고요. 엘머 번스테인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서는 방금 노래를 들으신 고스트버스터즈 외에도 로라 브레니건의 Hot Night 그리고 에어 서플라이의 I Can Wait Forever 같은 노래도 수록되어 있죠. 84년에 또 한 편의 코미디 영화 Woman in Red. 이 영화도 진 와일더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하고 주연까지 맡았습니다. 이 진 와일더 참 재주꾼인데요. 얼굴이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를 닮은 것이 아주 특징이죠. 헨리 키신저를 닮은 이 사나이가 남편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만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숨을 곳을 찾다가 창문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이때 창문 밑에는 자살 소동인 줄 알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정신없는 코미디였는데요. 스티비 원더는 이 영화에서 주제가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이 노래를 불러서 참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이 주제가에 보코다라는 컴퓨터 합성 기기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음악 관계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답니다. 좀 전에 들으신 Ghostbusters와 함께 이 곡도 역시 싱글 1위를 차지했죠.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No New Year's Day to celebrate. No chocolate covered candy hearts to give away. No first of spring. No song to sing. In fact, here's just no April rain, no flowers bloom, no wedding Saturday within the month of June. But what it is something true, made up of these three words that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No summer's high, no warm July, no harvest moon to light one tender August night. No autumn breeze, no falling. Not even time for birds to fly to southern sky. No Libra sun, no Halloween, no giving thanks to all the Christmas joy you bring. But what I love you. 그 동굴 속에서 마치 외계인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 웅 울리는 것 같은 그 뒷부분, 그것이 바로 그 컴퓨터 합성기기 보코더를 사용한 부분이랍니다. 스티비 원더가 불렀습니다. 영화 Woman in Red 중에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였습니다. 이번에는 85년으로 넘어갔죠. 이 해에는 두 편이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세미 데이비스, 빌 코스비의 대를 잇는 흑인 코미디언으로 불리죠. 에디 머피가 형사로 나와서 종횡무진, 정말 정신을 쏙 빼놓는 코믹 형사물, 베버리 힐스 캅. 이 영화가 바로 2주 동안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음악은 해럴드 포트마이어가 맡았는데요. 그 해럴드 포트마이어의 XLF는 싱글로 3위까지 올랐고요. 글렌 프라이의 Here is On, 이 곡은 싱글 2위를 기록해서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베스터 스텔론의 권투 영화 시리즈 로키 4편이 85년 앨범 차트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로키 2편, 3편의 순위를 볼까요? 로키 2편은 앨범 차트로 147위, 로키 3편은 앨범 차트 15위를 기록했네요. 그래서 로키 시리즈가 베스트 10에 들기는 1편이 4위에 오른 뒤에 8년 만의 일입니다. 8년 만. 역시 빌 콘티가 음악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3편의 주제가였던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이 곡을 다시 수록했고요. 또 싱글 2위를 기록한 서바이버의 Burning Heart, 존 캐퍼티의 Hearts on Fire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제임스 브라운의 Living in America, 싱글 4위를 차지한 이 노래가 대단히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아마도 그 즈음에 록스타인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앨범 Born in the USA가 나오면서 그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아주 높여줬는데요. 이때 또 제임스 브라운이 미국인의 탄생과 삶으로 연결된 Living in America를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을 공중으로 뛰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임스 브라운은 이 곡으로 8년 만에 차트에 복귀했습니다. 자, 그럼 비버리 힐스 캅 중에서 해럴드 포트마이어의 XLF 들으시고요. 이어서 제임스 브라운이 부르는 Living in America, 영화 로키 4편 중에서 들어보시죠. Clinton. Rocky IV 중에서 Living in America, James Brown이었습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그룹 OMD의 If You Leave로 86년으로 훌쩍 뛰어넘어왔습니다. 이 곡은 86년 영화 Pretty in Pink에 삽입된 곡인데요. 86년에는 세 편의 영화가 앨범 차트 12위 안에 올랐습니다. 이 Pretty in Pink는 5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비디오 제목은 핑크빛 연인으로 우리나라에 출시됐는데요. 이 영화는 블랙퍼스트 클럽의 몰리 링월드, 파리 텍사스의 해리 딘 스탠튼, 마네킹의 앤드류 맥카시 등이 출연한 젊은이들의 상큼한 사랑 이야기죠. 부잣집 아들과 가난하지만 고든 소녀의 사랑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얘기를 그렸는데 제임스 스페이더 그도 여기서 앤드류 맥카시의 나쁜 친구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섹스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거짓말인가요? 이 영화 이전에는 그는 항상 이렇게 악역만 맡았죠. 마이클 고어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는 인엑시스, 수잔 베가, 사이키델릭 퍼스, OMD 이들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OMD, Orchestral Maneuvers in the Dark, 어둠 속의 오케스트라 연습의 준말이죠. 그들의 노래 좀 전에 들으신 If You Leave는 싱글로 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이키델릭 포스의 Pretty in Pink도 싱글 차트에 41위에 올랐고요. 락 뮤직의 왕자라고 불리죠. 프린스가 퍼플 레인에 이어서 출연하고 감독까지 겸한 Under the Cherry Moon 이 영화가 86년에 앨범 차트 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전작에 비해서는 그다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프린스가 남프랑스의 제비족으로 출연한 아주 공허한 영화였거든요. 하지만 사운드트랙만은 그의 인기를 실증하듯이 아주 인기였습니다. 자, Under the Cherry Moon 중에서 프린스의 노래입니다. Kiss. 정말 싱글 1위를 차지할 만합니다. Under the Cherry Moon 중에서 프린스의 노래 키스였습니다. 자, 탐 크루즈를 스타로 만든 영화, 파일런 영화, 탑건이죠. 탑건. 영화의 성공과 맞물려서 사운드트랙도 5주 동안이나 1위를 차지한 성공작이었는데요. 토니 스콧 감독의 비버리 힐스 캅으로 주가가 오른 해럴드 포트마이어가 음악을 맡았으니 어련하겠습니까? 자, 이 사운드트랙을 보면요. 사이드 A, 그러니까 A면 첫 곡으로 케니 로긴스의 Danger Journey 수록되어 있는데 이 곡은 싱글로 2위까지 올랐죠. 그리고 러버보이의 Heaven in Your Eyes는 싱글 12위까지 올랐고요. 또 역시 케니 로긴스의 노래가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Playing with the Boys. 그런가 하면 싱글 1위를 한 Berlin의 노래 Take My Breath Away. 그야말로 명곡이죠. 이렇게 젊음이 가득한 노래들이 사운드트랙 전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사운드트랙은 경우가 드문데요. 여러분들이 사운드트랙 안에 수록된 거의 전곡을 신청해 주시는 바로 그런 사운드트랙입니다. 이 영화로 그룹 버린의 Take My Breath Away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지만 정작 영화 속에서는 Righteous Brothers의 Old Pop,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이 곡이 주제가보다도 더 테마곡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크박스를 틀을 때 그때 나오는 음악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버린의 노래 들어보죠. Take My Breath Away. 서울 강남구 삼성 2동의 김효경 학생. 아주 파란 편지지와 편지 봉투에 두 장 가득히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오늘 좀 신나는 음악을 많이 들려드렸는데 우울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김효경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은요. 천천히 잘 생각해서 그 정보를 얻으셔서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하신다면 젊은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지요. 김효경 학생을 생각하면서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탑건 중에서 버린의 노래 Take My Breath Away였어요.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들은 영화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오늘 86년 영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87년으로 넘어갑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 띄워드렸습니다. 다음 곡도 사랑에 가는 곡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 4동의 유화숙 학생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멜 깁슨의 생일이라고요. 오늘이 멜 깁슨의 최근의 출연작 Forever Young 중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멜 깁슨의 사랑이야기라고 제목이 붙여졌죠. 주희 생일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이정재 씨도 이정재 학생이네요. 함께 들어주십시오. Forever Young의 Love 테마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